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0년의 반이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소식을 전해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그 아픔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고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로가 자라온 환경도 모습도 모두 다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공통 분모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공동체로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구절 중에 시편 126편의 말씀이 지나온 저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동시에 드네요. 오늘 말씀 1절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온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꿈을 꾸는 사람과 같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었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는 찬양으로 넘쳤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고 세상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요. 정말 얼마나 기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것과 울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그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것은 이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후에 그 따스했던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찬양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살았던 그 삶 속에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이었음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부끄럽게도 하시지만 또 다시 한번 용기를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우야 맞아. 네가 그랬었어. 정말 그랬었지. 다른 이는 몰라도 나는 알아. 그래, 내가 알아. 그런데 이제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 넘쳐나는 그 찬양의 함성을 세상에 전해주지 않으련?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을 위해 눈물로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너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잠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포기할 수 없는 그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씨앗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일어나 다시 주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걸어갑시다.